입술에 가려진 눈빛에 속삭임 Obvious Obvious 무심한 관심만큼 아픈 게 있을까 흑백 같은 시간 한 지엽도 모른 채 너를 헤매듯이 기다려온 느낌 찰나빈 틈 없이 너로 위겨진 꿈에서 다 어둠에 갇힌 것처럼 두 눈을 감고서 불거진 감정에 취해 나는 너를 잃어가 숨이 멎을 것 같은 이별 끝 눈먼 사랑이 암전된 그 순간 차가운 온기 가득하는 적 심장이 밟힌 듯해 끝도 없는 노동물 삼킨 듯이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이 복잡한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 Yeah yeah 내 눈물로 내가 다 가질게 널 원해 다른 이유 없이 새빨간 입술처럼 선명한 너 Obvious. 그 순간부터 또 틀어져 있는 라디오 내 마음을 축복하는 노래 보여 DNA 공해 내 탄생은 너의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럼 혼자만 해 그대 좋아한다면 쉽게 나오질라 난 아그대게 됐어 이틀로 보면 내 생을 건들고 봐 For real 끝없이 이끌려 서로를 원하는 너 Obvious, obvious baby no Obvious, obvious baby 모두 식은 so obvious 일주일 기본 3일 내다 달린 나 5 years 그렇게 forever ever forever ever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면 달콤한 잠이 써 절대로 안게 이 안에 꼭 숨긴 마음이 그날에 만드지 꺼낸 달란 내게 말해 어떻게 얘기 시작해 이 깊은 두 눈에 날 가둔 채 말없이 끝없이 속삭여줘 입가에 번지는 못다한 이야기 어색하게 마주 본 너와 나 어설치만 익숙한 이 순간